합니다.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가 모세였다면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서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야 했다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정복하도록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얻게 될 약속의 땅은 그저 잠자고 일어나면 저절로 주어지는 그러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그 땅의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하는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다. 우리 고향지일교회의 1세대인 여러분들은 지난 40년 동안 이 땅에서 이 고향동에서 마치 홍해를 건너고 또 거친 광야를 지나듯 삶의 터전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이 공동체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저와 또 우리 다음 세대는 여러분의 그 땀과 또 눈물과 또 여러분이 흘린 그 신앙의 터전 위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이 마을을 섬길 사명을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세대인 여러분은 맨손으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근면과 성실로 삶의 터전을 마련했지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과는 다른 그러나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개인주의나 또 소비주의나 또 물질 만몬주의 같은 세속화의 우상과 전쟁을 치러야 하고 또 스마트폰 같은 미디어와 또 계속되는 입시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고 또 3포니 5포니 청년 실업 같은 취업 전쟁 등 여러 가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전쟁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치러야 합니다. 마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과 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결코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거칠고 험난한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완수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여호수아서는 이런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수아서는 참으로 의미 있는 하나님의 안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펼치면서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세 차례나 같은 말을 강조하십니다. 6절과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선은 그 싸우는 사람들이 기세당당해야 합니다. 사기가 높아야 하는 것이죠. 전쟁은 불확실한 연속,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은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고 뛰어난 전술이 필요하고 또 용맹한 지도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아군의 사기를 높이고 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그 군기를 세우고 또 상대방의 사기를 꺾어뜨리고 전쟁하려는 그 의지를 상대방에게서 꺾으려는 그러한 전략도 극히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도자인 저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관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세당당한 사람으로 맞서야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차례나 반복하셨던 이유는 어쩌면 지금 이 여호수아나 그 다음 세대가 직면한 그 도전이 만만치 않은데, 사실 그 모세나 그 1세대에 비하면 여호수아나 그 다음 세대가 강하지 못하고 약하다고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90세 된 어머니는 60이 된 아들이, 그 아들이 손자 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신장로 건널 때 조심해라. 나가거든 얼른 돌아와라. 이게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신신당부를 하는 그런 것이죠. 어머니의 눈에는 자식은 언제나 그렇게 약하고 또 언제나 보살펴 줘야만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보입니다. 걱정이 되고 양이 안 차는 거죠. 전쟁을 겪고 또 보릿고개를 이긴 여러분들이 이 세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배고픈 거 참지 못하고 또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위기를 뚫고 나가려는 의지력이 약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수련회에 같이 갔습니다. 이 여행을 하고 같이 캠핑을 해보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수련회를 하면서 캠핑을 하는 겁니다. 텐트를 치고 또 깊은 숲에서 2박 3일을 같이 보냅니다. 밤 10시가 되어서 칠흑 같은 어둠이 쌓여 있는데 아이들을 불러냅니다. 야영장 옆에 숲이 있는데 그 숲에 한 2.5km 정도 되는 트레일이 있습니다. 그 산책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밤 깜깜한 시간에 아이들을 불러내서 손전등만 가지고 나오게 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행군을 합니다. 출발할 때 아이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지려고 합니다. 아프다 그러고 졸립다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그러면서 주저하던 그 아이들이 저와 함께 출발해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그 깊은 어둠 속에 그 트레일을 완주했습니다. 전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지만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참 유약해 보이고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세대들은 기세당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난에 맞서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덧붙이신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저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여호수아와 이 다음 세대가 앞으로 싸울 전쟁을 대비해서 그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에게 전쟁을 준비하는 뜻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외죠?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전쟁에 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가? 그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제 치러야 될 전쟁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식적인 이해죠.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용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각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쟁과 별로 상관없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의례적이고 참 인상적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가령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러이러한 최신 무기를 갖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은 이러하니까 적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그 적의 동태를 말씀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 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단지 이 약속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의 핵심을 두고 이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핵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나 여호수아의 훌륭한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정말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순종할 것이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해서 그들이 밟는 땅이 다 그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도 결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기필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지도자와 다음 세대가 어디에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그 출발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온전히 설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적들이, 그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이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 족속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작 아이 성과 같은 작은 힘없는 그 성을 치는 그 작은 문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의 진리와 그 주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면 그 인생은 패배하고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강하고 담대할 것이 있는데 그것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정작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고귀한 사명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매력있고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백이 있는가라는 실감도 하지 못한 채 맥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매력없는 그리스도인, 영향력 없는 공동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탄식할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유혹이나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다라고 말하는 그런 통념이나 여러 가지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에게 1차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이 지도자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또 그래서 어떠한 불이익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의지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자 하는 뜻을 세우면서 선행돼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당장에 우리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약속을 붙잡도록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고 강하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할 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새롭게 인식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내면화하는 그런 것이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시죠.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하지 않는 아비와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비라 그런 어미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과 언제나 함께 있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비와 어미가 그 자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아내와 함께 여러 가정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은 제 막내 그 예림이를 이제 픽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혼자 다닐 수 있는 연령이 되기까지는 부모가 책임지지 않으면 부모는 잡혀갑니다. 부모를 방치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철저하게 학교를 보낼 때나 학교에서 끝나고 데려올 때나 이 아이를 픽업하고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면은 보통 이제 거기서는 아이들이 2시 반이나 3시쯤에 끝납니다. 그런데 신방하다 보면은 그냥 그 시간이 훌쩍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도 대책이 없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운 거죠. 막막한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봐주느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막내가 불안해하든지 그때부터 자기도 휴대폰 사달라고 성합니다. 그래야지 미리 연락이라도 되고 또 어떻게 대처라도 할 텐데 그래서 아침에 내려줄 때마다 늦게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인가는 만일을 대비해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 일러줬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한 번은 이 아이가 혼자서 큰 길을 건너고 먼 길을 혼자 집까지 걸어온 일도 있었습니다.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죠.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 1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아니, 우리가 함께 있는다고 해서 그 다음 세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자녀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아 하나님이 그러셨어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피부로 뼈저리게 절감할 수 있도록 내면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경찰서 유치장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밤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모범생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배울 때 기세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그거를 다 책임져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내면화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9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시죠. 첫 번째 축복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8절의 두 번째 복을 말씀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실천하면 그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라, 그가 성공할 것이라고, 평탄할 것이라고,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 말씀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그 누구도 모세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대제국의 바로왕도 모세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길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이 그것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내면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라면 그 길은 평탄하고 형통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선행해야 될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세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